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 code. Hut, code. Hut, 2, 3, Scouts 4. Scouts Code. Hut, code. Hut, hut, 2, 3, 4. Yes, sir. Hut, 2, 3, 4. Duty. 네, 안녕하세요. 본격 지적편태 방송 SBL의 MC팀입니다. 저희 SBL은 섹시 브레인 렉처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뇌를 섹시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방송입니다. 앞으로 한 10회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네, 그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함께 SBL을 진행해주실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네, 닥터 김재희와 촉수씨입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촉수씨 먼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SBL에서 쩌리와 간단한 스피드웨건을 맡고 있는 촉수입니다. 예, 그러면 닥터 김재희씨 소개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SBL에서 여러분들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줄 선생님 닥터 김재희라고 합니다. 그냥 김재희를 동경하는 그런 변태로 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저희 첫 시간인데 닥터 김재희씨 오늘 예.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아,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로마인의 성생활 중에서 로마인의 가부장제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자, 일단 로마의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 가부장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거의 모든 고대 국가들이 그랬듯이, 고대 국가들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전쟁이 되게 많죠. 종부전쟁 이런 게. 예. 그렇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남성들의 이런 지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마 역시 전쟁을 많이 했던 고대 국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남성의 권위가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그런 나라였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남성이 아무래도 희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쟁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촉수 씨가 말한 것처럼 네.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건 같은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힘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대상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예 여타 이제 모든 고대 국가나 하다못해 조선과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기는 조선 시대와도 비슷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 다음 양상만 보면은 이제 좀 사뭇 다릅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간의 이런 지위 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어떤 곳에서부터 알 수 있냐면은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반드시 키스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키스하면 되게 로맨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 얼핏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네,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하루에 네 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랑 순결을 굉장히 강요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이게 술도 못 마시게 했어요. 아니 술을 못 마시게 했다고요? 술을? 예, 그렇죠. 왜죠? 좋은 술을? 왜죠? 예, 오늘날에는 소주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키스를 한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포도주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마셨나 예, 안 그렇죠. 마셨나 예, 내가 이어, 없는 동안. 예, 이어폰 내가 먹었나 먹었나. 예. 근데 아... 술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술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잖아 혼자. 술은 약간 유희적인. 근데 이걸로 바람 그건데. 뭐 이런 거를. 예, 그렇죠. 이 로마인들, 예, 로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고 하면은 바람을 폈다고 그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게 좀 되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술을 일부러 작업할 때 제일 필수 요소가 작업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따지면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술 먹으면은 어떤 것까지 되게 의심했나요? 말이 좀 웃기다. 술 먹으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람을 폈다고 간주를 하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 이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이혼도 굉장히 많았고 온갖 사유로 이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이혼 사례들이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키스를 했는데 포도주 냄새가 났다는 그것만으로 이혼을 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정말로 이혼을 한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뭐 포도주 한번 잘못 마셨다고 이혼당하는 거는 금주네요 이건.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꽤 고통스러운데. 예, 그렇죠. 예. 참 그냥 집안 살이도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건데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여성 인권이 그 당시에는 되게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다못해 결혼에서조차도 이런 남녀 간의 불평등이 드러나는데요. 예, 결혼에서요? 예, 예. 결혼에서 그 불평등 드러나는 거는 어느 사회나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고대 때를 들어가면?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연령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정말로 심합니다. 연령이요? 예. 나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렇죠. 로마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평균 결혼하는 나이가 14살에서 1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나이 때면은 청소년 시기죠. 아직 2차 성징이 막 끝나거나 올 때쯤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나이에 결혼이란 게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봐도 춘향이랑 이몽룡 16살. 예, 예. 그렇죠. 예,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예, 심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맞잖아요. 예, 남편도 비슷한 나이대였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예,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여자들의 나이라는 거는 저희도 예, 우리도 우리 역시 조선 시대를 생각을 해 보면은 예, 뭐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결혼을 나이대 했으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남자가 그렇지 않았다. 예, 남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남편 요게. 나이대는 보통 몇 살 정도? 30대 중후반이요. 아 이게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삼촌인데 완전히. 그 최근에 사회에 되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 연예인 있죠. 그렇죠. 그분. 예. 그분이 걸린 나이대가 딱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럼 로마였으면 이게 합법이었다 이 소리네요. 아, 뭐 로마 같은 경우에서도 뭐 성폭력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게 큰 처벌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로마 네. 같은 경우가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 연령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군 생활을 10년 이상 그렇게 군 생활을 했어요. 북한 갔죠? 예. 북한이네요. 또 나오네요, 이거에. 예. 군생 10년. 예. 두 분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2년 하는 것도 상당히 예. 토 나오는데 10년을 하라면 그냥 바치라는 거죠, 그 세월을 그냥. 예, 아, 정말 끔찍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 강의 이 정도로 해놓고 잠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땠는지 한번 직접 겪어보겠습니다. MC 티모의 변태 극장. 아빠, 나 결혼한다네. 언제 결혼해? 아유, 정말 가만 있어봐. 아이, 이상형이 이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아, 오늘 드디어 내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그녀를 만난 날. 군대 죽을 뻔한 고기도 많이 넘겼지. 오늘 드디어야. 드디어 내 여자를 갖는 날 너무나 기대가 되는군. 아빠, 이 남자 언제 와? 아빠, 근데 이 남자 어때? 잘생겼어? 키 커? 몸 좋아? 아, 우선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여러 군데 나와서 공도 많이 세우고 건강에 당연히 말할 게 없지. 그러니까 좀 기대해도 좋을 거야. 아, 기대는 왜? 빨리 보고 싶다. 아, 그동안 육체를 군대에서 단련한 거는 모두 그녀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어. 나의 이 군대에서 다져진 튼실한 허벅지와 허리로 그녀의 첫날밤을 황홀하게 만들어줄 것이야. 기다려 그녀. 내가 천상을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마침내 두 부부가 만나게 되는데 저 멀리 장인어른의 집이 보이는구만. 널 갖겠어. 추하. 아빠, 이제 곧 온다며. 언제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아이, 기다리고 있어봐. 저기 오는구만. 장인어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녀를 제가 오늘 데려가러 이렇게 왔습니다. 어서 따님을 챙겨주십시오. 추하. 아, 니가 봐! 아빠, 니가 봐! 잘못했잖아! 아이, 뭐,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서 너를 낳은 거니까. 아이, 뭐 그런 걸로 이해해라, 그냥.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이거 사기야! 내가 어떻게 된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네요, 지금 듣는 분들이 갑자기. 예. 이게 저희가 앞에서 그 나이 차이는 들어서 충분히 알았지만 이 예. 충격적인 여자의 목소리와 그렇죠. 남자의 변태적인 목소리가 되게 어우러져서 듣는 분들이 되게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어르신 분만 조금 멀쩡했던 것 같았어요. 어르신 분도 조금은 약간 맞죠? 맛이 간 상태? 늙은 변태죠, 늙은. 아니에요. 늙은 변태는 아니에요. 딸을 걱정해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그 결혼이란 게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여성이 주체권이 아예 없이 생판 처음 보는 남자를 딱 맞이해서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로마에서는 여성의 이런 주체적인 선택이란 게 없었나요? 최소한 결혼에서는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결혼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은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를 10대 이런 중반 이런 나이에서야 결혼을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후반 이런 나이에 최소 20살 정도 되는 나이 차이에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특히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거의 정략결혼이기 때문에 집안과 집안의 만남 예예 그런 식이고 그냥 부부끼리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거의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아 여자나 남자나 그런데 거의 이제 선택권이 없었다 봐야죠. 예, 선택권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결혼이 아니라 이제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그런 드라마에서 보는 거죠. 거죠? 예, 예. 요즘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가문과 가문 간의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게 싫다 막 이런 양상이 나오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근데 남자의 나이가 벌써 20살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어느 시대를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남자가 일찍 죽으면은 여자는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쯤 돼서 여자는 이제 꽃필 나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어떻게 그 꽃핀 이 모든 아름다움과 욕망을 어떻게 채웠느냐. 이게 저는 좀 궁금하네요. 되게 뜬금없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딱 들어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삶 같죠. 예, 이렇게. 그렇죠. 정절하고 막 수절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재가를 합니까? 예, 14살에서 불과 18살 되는 나이에 20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결혼에는 예, 애정 없는 결혼에다가 그리고 애정이 개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부 간의 결혼과 섹스는 정말 자식을 낳는 생산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 원래 섹스라고 하면 우리가 네. 상상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원해서 애정과 그 뭐라고 그러죠? 애무라고 하죠.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데 단순히 그게 생식적인 네, 애를 그런 낳기 거, 위한 예, 정말 생산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애를 몇 년 이렇게 낳다가 이제 남편은 죽거나 늙어버리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로마 여인들은 절대 그렇게 예, 수절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절하고 안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나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예, 이 로마 자체가 굉장히 딱 여성의 순결과 정숙을 강요하면서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아주 이중적인 사회였는데 이게 되게 말이 예,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많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수업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맛보기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오늘 첫 시간 맞춰보겠는데요. 예, 두 분 오늘 예. 속감이 어떠셨나요? 먼저 촉수 씨부터. 아, 이런 지식은 어디서도 못 구하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이 이런 책을 잘 찾기가 힘든데 이 닥터 그렇죠. 김제이의 강의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좀 뇌를 새롭게 좀 환기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되게 형식적이고 틀에 짜인 듯한 소감 감사했고요. 김제이 씨 오늘 소감 어땠어요? 첫 방송인데. 아, 예, 첫 강의인지라 많이 어수선하게 강의한 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앞으로도 이런 다소 변태적인 이런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제 약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역사 지식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엄숙한 자리에서 함부로 떠드시면은 한 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떠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신 그런 거 되게 자주 많이 하잖아요. 떨린 공간에서. 그래서 재빨리 하고 도망가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치고 빠지는 약간 게릴라 같은 거죠. 예, 아무튼 이 친구가 되게 그래요. 그런 지식을 마이너한 거 좋아하죠, 참. 이런 되게 뭐라고 해야지 꺼내기 힘든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지식들로 여러분의 뇌를 더 미끈미끈하게 만들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저희 SBL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SBL 첫 방송 이만 마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Captain Timo.